그래도 마음이 급해진 건 아닐까 baby. 자꾸 이런 식이면 나 곤란해. 결혼 마무리면 내 속상해. 물론 쇼 남주긴 아깝고 내가 갖기 싫은 건 아니야. No way 또 같이 대답 못하면서 섭섭해. That's so way. I think 난 널 많이 좋아해. 진심이면 믿어줘. 쳐주고 싶지 않아. 이대로 영원히 맘 편히 지낼 수는 없나요. 나보다 그댈 위해 고민하는 이런 내 맘 할까요. 느낌이 와 feeling 이 와 친구 사이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 느낌이 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나쁜 범죄야. 널 홀로 두는 건 더 심각한 문제야. 우리 시작해볼까 아니 그냥 친구 사이가. 근데 난 아직이라 모르게 따따따따라운 네 생각은 어때. Jangan 금방 식어버리진 않을까. 우리 사랑보다는 멀지만 우정보다는 가까운 사이. 사실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. 어색해지고 싶지도 않아. 그저 너의 기억 속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건 난 더 싫어. 이 시간이 지나가면 네가 뒤돌아버리면 그 남자 옆에 널 볼 것 같아. 느낌이 와